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하늘은 높고 가을바람은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마트에 가보니 햇밤이 나와 있어서 가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면서도 어떤 때는 계절 감각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식당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절기가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4월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에는 또 추수의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맞는 찬송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주품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합창으로 유한 세상 주시고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 신도들 120명이 고생 끝에 첫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온종일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날이 11월 넷째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로 제정해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을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고 토착화 운동의 맥락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지키는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 묘한 세상 주시고는 우리가 받은 감사의 조건들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양육해 주심, 산과들, 초목, 달, 별, 눈, 귀, 마음과 뜻의 합함, 조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구, 교회, 봉사, 사랑행함, 주님의 오심, 평화와 기쁨 주심 등 우린 찬송엔 24가지쯤 감사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찬송에선 1, 2절은 사랑과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드리는 감사, 3, 4절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감사, 5, 6절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감사 등 감사의 조건을 조목조목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들려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또 한 천사에게는 기원의 바구니를 들려서 말입니다. 기원의 바구니를 든 천사는 바구니가 무겁도록 하나 가득 채워서 하늘나라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감사의 바구니를 든 천사는 하루 종일 다녀도 빈 바구니여서 힘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지요. 바로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곡의 작사자인 피어포인트는 감사한 내용으로만 찬송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864년 봄, 그의 고향인 바드 근처에서 아름다운 전경에 매료되어 있던 중에 비로소 이 찬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 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일일이 돌보신다는 내용의 시편 104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원래 7음절 6행시로서 8절까지의 찬송입니다. 피어포인트는 영계 광산 지역인 바드 출생으로 캠브리지의 퀸즈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서머실서 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는 이 한 편뿐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오비시 플리가 편찬한 고 교회파의 성찬용 찬송가집, 릴라 유추리스티카와 니레 찬송가에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찬양대에서 애창되고 있는 러터 작곡, 성가합창,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이 찬송가사의 노래로서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 잠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야레바 메소디스트 걸스 스쿨 프라이머리 콰이어의 합창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뉴질랜드 합창제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요. 노스쇼의 어느 초등학교 합창단이 이 곡을 부를 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더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의 고유한 멜로디를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의 공명은 딕스로서 우리 찬송가에는 영문 고딕체로 운율 앞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딕스는 고금 찬송가에서 이 곡을 처음 사용한 윌리엄 딕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독일의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자인 테일인데요. 그는 옛 전래 곡조를 채집, 정리하고 편곡하는 일과 특히 16세기 팔레스트리나의 음악 연구에 열중했습니다. 누구든 감사절 때가 되면 한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키는 매 감사절 때마다 감사 헌금 봉투를 놓고 한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한 일들을 두루 생각하면서 꼽아가며 적어보곤 하지요. 아직 4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올한해 감사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한 해를 다 지난 후가 아닌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지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받을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새 찬송가에서 바뀐 제목, 아름다운 하늘과 여성 소프라노의 독창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